애국의 마음 손이를 담아 통일자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여기가 내 사는 저곡이여라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안정호 작곡인 이 가요는 조치 85 1996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가꾸어 오신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겨 사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 감정을 진실하게 펼쳐보이고 있는 작품입니다. 가요의 1절과 2절에서는 백두산 천지의 붉은 너울 빗기니 만경대 고향집 정든 뜨라기와 같은 시적 표현들로서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흉룡 생애에 대하여 가슴 뜨겁게 되새겨주면서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조국의 융성 본용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수령님의 품은 곧 우리 조국의 품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수령님의 뜻으로 빛을 뿌릴 것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흉룡 역사와 더불어 융성 본용할 것이라는 것을 수령님 뜻으로 빛나는 내 나라, 수령님 역사로 자랑찬 내 나라라는 표현들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요는 3절에서 오보이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놀지 않는 초리 의지를 힘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령님의 묘모를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 우리 천만 군민의 불타는 맹세를 대동강의 맑은 물에 비유하면서 그 순결함과 깨끗함, 영원함에 대하여 시적으로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로 전개되는 선율은 동적 단순 이 부분 형식의 구조 속에서 가사의 사상 종소적 내용을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태양의 전함으로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부강 본영과 더불어 높이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우리 앞날 박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진영 작사 작곡인 가요 우리 앞날 박다는 조치 83 1994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1990년대 초 위대한 손군용장 김종일 장군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미쳐 날뛰던 미제와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던 역사적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험난하던 사회주의 수호전의 나날에 희망과 신념을 심어주며 울리던 임영국은 그때로부터 22여 년이 흐른 오늘날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감화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당을 따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구람없이 걸어온 승리자의 희열과 보람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게 하며 창창한 앞날을 확신하게 하는 노래 우리 앞날 박. 정말이지 이 노래는 역사의 모진 광풍을 이겨내고 희망 찬란한 내일의 주인공이 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조선노동당의 위대함을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는 의미 깊은 명곡으로 새 시대의 전주곡처럼 가슴이 안겨들게 합니다.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명곡의 힘찬 울림은 실로 당을 따라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을 반드시 일도세울 신심과 확신에 넘쳐있는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열정의 불길을 지펴주며 총진군길을 타고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은국가 합창단이 모란봉악단과의 합동공연에서 불렀던 노래 우리 앞날 박달을 러금 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